일본 이바라기 희원의 단체들인 조선학교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같이 가자 이바라기, 이바라기 평화옹호 현민회의, 일조연대 이바라기 여성의 모임과 이바라기 조선 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가 최근 이바라기 효원청을 찾아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단체들은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금지는 명백한 민족 차별이며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